어떻게 넘어간 게 했을까나 알베드가 할 수도 이거 안기냐 제거 아까 아니까 할 수겠네 어떻게 넘어가 있나 지금 아베드가 할 수 없어 Thank you.

Thank you.